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라오스 있는 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있는 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있는 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워라찌 동지. 나는 라오스 있는 혁명당 장군 예순투돌세 점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라오스 있는 혁명당 중앙위원회와 개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라오스 있는 혁명당은 장군 후 62년간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관계는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하고 가꾸어 주신 깊은 역사적 뿌리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이며 진실하고 공고한 동지적 관계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당제 10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귀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주최 106, 2017년 3월 21일 평양.